허브스 뉴스. 2021학년도 2학기 10월 서울학부 수업 형태 안내입니다. 오는 10월 한 달간 서울학부 개설 강좌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단 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대면 수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및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개설 과목 수요조사 안내입니다. 수요조사 일정은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202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강의가 실시간 원격 강의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교무처 학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맥스와 함께하는 제26회 벤처창업 경진대회 안내입니다. 접수기간은 2021년 11월 1일 월요일까지며 창업에 관심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비교과 통합관리 시스템 하이루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2013년 이후 8년 동안 동결됐던 전기요금을 이번 4분기부터 전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3원이 오르게 되며 이는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50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 급등의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도시가스 요금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백신 접종 관련 교육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임신부와 12에서 17세 청소년을 포함한 올해 4분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오는 27일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연령대 백신 접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도교육감들과 공유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12에서 17세 백신 접종 대응 논의가 앞으로의 방역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중국 제2의 부동산 개발업체이자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하나인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빠졌습니다.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헝다는 그 빚이 현재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5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헝다그룹은 일부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기로 발표했으며 실제 국제 증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 헝다의 파산 위기가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2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박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